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영원 동지, 유진 동지, 홍용칠 동지가 동행해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동지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새로 개건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우리 시기의 현대적인 기계 제품들을 개발 생산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언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 관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강육지일주의 정신으로 맞받아 뚫고 나가며 당에서 준 전투석과업을 제기일에 훌륭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종의 200일 전투에서도 자랑찬 위훈을 떨쳐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조언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지난해보다 더 멋있어진 것 같다고 모든 생산 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린 결과 세계적 수준의 기계 제품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발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방대한 개건 공사가 비록 어려웠지만 마음먹고 달라붙어 꾸려놓기를 정말 잘했다고 기쁨에 넘치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곳곳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우려있다고 하시면서 공장 노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덕적이 우려있는 일터, 우리나라 기계제작공업의 마다들공장, 종추공장, 핵심공장에서 일한다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생산정성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공, 조립을 비롯한 여러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정량과 기계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21세기 산업발전의 추세에 맞게 현대화한 결과 공장의 생산 및 관리 운영 사업에서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유연 생산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노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 주기를 단축하고 생산량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질 제고 사업에서 자랑할 만한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에서 계열 생산하고 있는 기계 제품들의 성능이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질적 지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에서 해당 단위와 합심하여 새 기계 제품들을 개발 제작했는데 나라의 기계 제작공업 발전에서 큰 우위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기계 제품이어서 볼수록 소중하고 귀중한 재부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시기의 현대적인 기계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궁전과도 같은 작업장들에서 올리는 생산 증산의 동음을 들으니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완전히 국산화된 세계적 수준의 기계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의 위분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성상할 수 있게 자재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한 문제, 현대화된 건축 공정을 도잘 꾸려놓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을 때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CNC 설비들을 다루는 모든 기대공들이 컴퓨터에 정통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이날 공장의 종합편의 시설도 돌아보셨습니다.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종합편의 시설은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형성안을 몸소 지도해 주시고 건설 역량도 투입해 주셨으며 자재보장 대책도 세워주신 뜨거운 은정에 의해서 일도선 종합적인 채용 및 편의봉사 시설입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종합편의 시설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보자고 하시면서 체육장, 수영장, 식사실, 목욕실, 미용실을 비롯한 종합편의 시설의 여러 곳에 들리시어 운영 실태를 세심히 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종합편의 시설이 정말 훌륭하다고, 이런 시설은 노동계급의 세상인 우리나라에서만 일떠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종합편의 시설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봉사와 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당의 사랑이 노동계급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공장 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도시 부럽지 않은 문화생활 조건을 마련해준 당의 은덕이 고마워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는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두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정말 기쁘다고, 노동계급에게 더 좋은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놓어 그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찰을 위해 떨쳐나선 공장 노동계급의 요리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더욱 분발시켜 중종의 20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노동계급이 말리말을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최첨단 기계제품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새로 개발 제작한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계열 생산에 들어갈 때 대한 지시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전속 과업을 주시고 그를 위한 대책들을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저극의 부강번영을 위해 삼복절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불면불위의 노고와 헌신을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를 우러러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김종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전투 임무를 결사관철할 충정의 교리를 다지었습니다.